때야 그 뒤에 포인트로 써보라 Girl of Altamont 신경은 다 off 그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first를 지키만 만화를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I don't know 그래 멈추는 법